나를 안고 살았나.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. 굽이굽이 살아온 자우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.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.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. 지는 해에 실려버린 내 사랑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을.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. 다시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. 지는 해에 실려보낸 내 사랑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을.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